yes or no. 말해 yes or no. 빨리 yes or no. Feel it? Thanks a lot.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잠깐 빨리 yes or no. That's what it's like. 밖에 말 누워. 요즘 누가 제일 핫해? 요즘 누가 꼭 잘 있어? 요즘 누가 제일 스타일 있어? 요즘 누가 페이 세게 받아줘? 좋은 질문이야 brother. 답은 차트에 나와 있어. 못 마땅히 비유하게 상이 없어. 나 요즘 punchline 난 stuck it out my way. 뜨내기들 잡고 계속돼. 아무 연습마저 해. 실력을 늘리는 수술이 없대. 어쩌면 나의 증명이여 슬픈 희망을 줬겠지. 죄다 까물 쓰고 댄스. 타라이도를 잘못해서 캐치. 중고딩 때 말곤 중고거래 한 적 없어. 니언 보는 애 하나씩 생활 유지 비정도. 난 예상 내 차키를 보이는데 못 놔둬. 고생 끝이 다 도우가 돈 버는 일만 남았어. 네거티브 한 너의 시선에서 나만의 호의호 시그널의 허식이지. 어린 놈이 싹수 없이 나의 처먹으니까 시기밖에 조식이지. 예대 어차피 관심 무야. 난 바빠 스케줄 중이야. 거의 타투할 겨루도 안 생겼던 일만 위한 니모 형제 뿐이야.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빨리 yes or no. Feel it? Thanks all right.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빨리 yes or no. That's funny. What the heck am I doing? Ain't no knock. Gun nigga warm knock. Ain't no knock. Gun nigga warm knock. 네가 뭔가 불만 있어도 있어도 네 엄마한테 나 일러요. 그 비겐 내 몸을 기스네. 난 걸어방 꼭 깨고 키스해. 때려 빠지 주머니 맞춰 줘 뚝뚝. 장담 에이드맨 이때 상담 에이드맨. 너 캐리 자리 하겠지. Want that money. What? I want that sign of money. What? Money. 넌 내 코 모든 money. 안 돌아. 너는 강다운 받아 바라야도 네가 보는 슈퍼스타가 나야. 아니 말해 말해. 이런 것도 된다고 오지지. 난 고딩 때부터 입었어 baby. 깊겨지자 my mission. 그래도 하나도 안 무시. 내 목적이 다 다르자 너만 힐링 레전드 뭐뭐 하나의 미션.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빨리 yes or no. Feel it? Thanks all right.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빨리 yes or no. That's funny. What the heck am I doing? 내가 망할 것 같아 말해 yes or no. 답은 안 변해 부정하려 했어도. One life to live. Bitch I'm back for more. 난 유명하지 도쿄 뉴욕 파리 yes or no. Numero uno I'm professional. Bitch I set a trend. 물론 fashion도 제일 많이 버는 놈. There's no question yo. You know I got a lot of ice like an Eskimo. 30대 왜 법을 do like 10대 철부지였던 20대부터 big money 하기 때 언제나 배진한 sick rap Zico 앞에 놓은 맥고 큰 돈을 벌어 우린 계속해서 young fucking hustlers. Let's get it.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